안에 있는 용량을 늘려주는 게 QHD나 이런 영상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탈착해서 이렇게 폰을 USB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그것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은 그 메모리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예, 메모리는 기존 3기가였었는데 4까지는 이번에는 4기가로 올라갔고요. 카메라 성능 뭐 후면 1600만 화소, 그 전면 500만 화소, 전면 뭐 카메라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고. 대신 기능이 또 하나 특이한 게 생긴 게 전선 없는 미래라는 아예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무선 충전을 꽤 강하게 밀기 시작했고요. 고속 충전 그리고 이번에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속 충전을 좀 강조하기 시작해서 기존에 무선으로 고속 충전 그 충전을 하게 되면 180분 정도 걸려서 완충되던 게 120분. 그 정도로는 단축이 됐고 유선으로 충전했을 경우에는 90분이면은 충전이 완충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죠. 막 밀어넣는 거죠. 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하기에는 무선 충전 관련해서 액세서리를 좀 많이 빌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자, 그 옛날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이 나지만 네. 아 진짜 아 그게 그 아이디어가 짜는데 그때 저도 그냥 조금 자본을 밀어넣거든요. 그거 지금 한 1년 개고생하고 딱 지금 완전 대박나는 시기였는데 나 또 1년 좋은 엄청 고생했을 기회가 것 오겠죠. 같아 뭐 이상한 기능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아, 디바이스면 좀더 얘기하면은요. 노트에 예. 예. 필요한 건 역시 펜이죠. 그렇죠. 갤럭시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펜이다 보니까 이번 버전도 당연히 펜이 있고 좋아진 기능은 예전에는 펜을 손톱으로 꺼내 써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전 무도회에서 하하가 손톱이 짧아갖고 못 꺼내는 막 액션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엔 살짝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진작에 좀 하지. 스프링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고장 났다 버렸나? 또 재밌는 점은 화면 꺼진 상태에서 펜으로다가 메모를 하게 되면 메모가 돼요. 예, 그 신기한 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기능이라고 알려지긴 했고요. 뭐 한번 써보고 싶은 기능이긴 합니다. 이 그건가? 펜으로 하게 되면은 아, 펜 자체에다 우리 썼던 스마트펜처럼 저장을 못 해주겠군요. 아, 펜에다 수정 못하는 거고요. 펜을 딱 꺼내면 네. 이제 그 펜이랑 요 펜을 펜싱하는 부분이 깨 있는 거죠, 항상. 그렇죠. 펜을 꺼내는 순간 깨워도 돼요. 그러니까 펜의 어떤 접점이 있어서 뭐 제가 뜯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펜이 빠지는 순간 이제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거죠. 펜을 빼는 작업이. 그러면 이제 그 펜을 펜싱하는 부분을 깨워서 이제 뭐 화면은 꺼져 있지만 뭔가 써지는 게 보일 수 있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궁금하네. 꺼져 있는데, 거기 디스플레이 위에다 쓰면은, 제가 쓴 글씨가 보여야 될거 아니야. 보여요. 그러니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QLED, OLED잖아요. 그 예. OLED는 깜장색이 뭐냐면은 그 입자들이 다 꺼져 있는 게 깜장색이에요. 예. 검은색이니까. 뭔가 그 RGB가 그냥 꺼져 있는 게 까만색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쓰면은 이제 그 점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 뚜따따뚜따 정도를 깨운다고. 깨울 때 그게 보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펜이 빠지는 순간 전원이 입질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다들. 뭐 호불호는 갈리겠네요. 있으면 좋은 기능.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근데 뭐 급한 필기를 쓸땐 좋죠. 왜냐면 화면을 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가? 모르겠네. 네, 그 정도 급한 메모면 이게 저는 살짝 키면 슬림 모드니까 키고서 바로 메모가 실행되게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펜을 뺀거 동시에 어차피 메모가 켜지면 되는 거 그렇죠. 펜을 아니야? 깨니까 펜을 동시에 이제 메모가 켜지면 되는데 예. 프로세스상 그 작업이 많다는 거죠. 이제 거기 그 메모 앱이 뜰 때까지 작업이 많으니까 그 작업 다 줄이고 일단 쓸 수만 있겠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0점 몇초 차인데 뭐 0점 몇초 차도 사실 줄이는 게또 어떤 사람한테도 더 좋은 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요. 그 갤럭시 노트는 좀 아쉬운 게, 그 사실 노트 4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란 이름에 걸맞게 점점 진짜 노트에 사람들을 메모하는 거에 아예 특화시켜놓고 더잘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기능들이 많이 줄어들더라도. 볼게요. 이번에 들어간 기능, 그 약간 이건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한데 라이브 방송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 있었어요.

이거 뭐 좀 아이폰스러운 색깔. 이게 아이폰이지 아이 아이팟 네, 아이폰은 아이팟스러운 색상. 네, 아이폰 5C라든지 아이팟스러운 색깔이라든지 좀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는데 색깔 진짜 베낀 거죠. 그러네. 디자인이 아이폰 5C 같네. 네, 이거 그 색깔에 있는 팔레트 색깔이잖아요. 살짝 너무 진하지도 않은. 꼭 그대로 갖다 쓴 거지. 역시. 네, 어쨌든 뭐이 정도에 나왔는데 역시 뭐 이거 대단한 폰이겠어? 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었나 본데 근데 왜 이름은 노트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제는 가격이죠. 16기가짜리 가격 문제. 모델과 32기가짜리 모델 두 개를 내놨는데 자 16기가 모델이 14만 6천 원이고요. 예, 32기가 실력치고. 모델이 16만 4천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 차이 아, 나는 거죠. 999위안이죠, 그게? 네네. 예, 999위안. 환율이 자꾸 변해가지고, 확인은 해봐야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환율 찾아가지고, 아니, 뭐, 꼭 네이버 아니라 구글에서도 환율 찾으면 나오니까. 환율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은 999위안이 아마 검색하시는 날에 금액이 다르겠을 테니까. 뭐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16기가짜리랑 32기가짜리.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16기가랑 32기가짜리의 차이가 거의 한 3만원 이하로다 차이가 나다 보니, 16기가 살 바에야 32기가를 사는 거죠. 지금 보니까 18만 원, 18만 원. 아, 18만 원 정도. 말도 안 예. 되는 거. 왔다 갔다 해도 20만 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얘네가 이번에 쓴그 칩이 옥타코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그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제 퀄컴이 원래 다 잡아먹고 엑시누스가 좀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아주 잘 나가는 중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반도체 업체예요. 이제 요즘 저가형은 다 얘네 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꽤 많이 쓰는데 얘네가 이번에 내놓은 헬리오라는 칩이 있어요.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내놓은 그 미디어텍 헬리오라는 칩을 얘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꽤나 그 성능이 괜찮다고 자기들은 얘네들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2기가 옥타코어인데 꽤나 성능이 뭐 스스로는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뭐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하나 네, 홈미 쓰고 계시죠? 홍미2 홈미2. 노트2가 아니라 홈미2. 홍미2 그냥 홈미2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15만 원 정도 하죠. 그쵸.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 하고 램 2기가에 이제 롬 16기가인데 이게 좀 상위 버전이에요. 그런데 최적화를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저가용 치고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물론 화면이 HD라서 이제 뭐 퍼포먼스 안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꽤나 안정적으로 잘 돌고 제법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써보면서. 그러니까 원래 또 샤오미가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거든요, 얘는. 원래 뿌리는 소프트웨어에 있거든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는데 재주는 진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홈미노트 2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아 이거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하고 16일인가 18일인가 그때부터 발표한다라고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직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근데 좀 뭐 있으면 사시는 분들 생기겠죠. 직구 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사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안 되는 금액이면 게 어딨어, 그런 분들. 몇몇 카페나 커뮤니티를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홈미 노트 2. 도대체 왜 이름이 노트냐? 펜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게 펜만 있었으면 딱인데. 뭔가. 그냥 얘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름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삼성 거 한번 따라했다가 애플 것좀 따라했다가 섞어서 따라했다가 이런 거기 네,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자극받으실 필요 없어요. 노트는 삼성 거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도전해서 크나면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나중에 얘네 이러다가 또 꺾는 거 아니에요? 엣지처럼? 얘네 꺾었어요. 꺾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공개됐잖아요. 아, 꺾은 아니요. 거. 안 하는 양쪽 했지. 양면했지. 양면 했지. 얘네가 한번 발표했는데 제품이 나왔던 거안 나왔을 거야, 아마 아직. 우리도 할수 있다. 그렇죠. 아니 좀 있으면 왓츠 나오잖아요. 사람들 막 네, 기대하던데 샤오미에서 언제 나오냐고. 곧 나오죠. 호미노트2 얘기 좀 마저 하자면 그럼 요게 성능으로 따지면 국내는 폰 중에서는 어느 정도 급인 건가요?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게 있었나요? 뭐, 글쎄요. 그, 지금 퍼포먼스로 보면은, 이게, 안투투 5만 점이라고 그러거든요? 5만 네. 점 되면은, 얼마야, 이게? 5만 점 정도면은, 그게 이제 갤럭시 S6가 5만 5,16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진짜 얘가 5만 점을 넘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점수인 거죠. 네. 야, 게르스 6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거의 괜찮네, 그러면. 그러니까 칩만 봤을 때. 칩만 봤을 때. 그리고 원래 노트4도 5만 점은 넘었었어요. 근데 가격은 절대적이죠. 일단은 그 하이 클래스 제품들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 무섭다. 홍미노트 2 3개 살 돈으로 노트 5를 살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홍미노트 2에는 설치되어져 있는 OS가 좀 다릅니다. OS라고 그렇죠. OS는 뭐 안드로이드죠. 그렇긴 한데 UI가 좀 다르죠. 미 UI가 설치되어져 있고 미 UI 7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안드로이드 폰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조사마다 다 다른 UI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개발했던 UI가 설치되어져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그 홍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중국에서는 그 구글 앱스토어 안 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있어요. 홈미투는. 지금 받으신 거 들어있는 거죠? 왜 얘가 들어가 있냐면, 네. 인도 그 판매 버전이에요. 그 성우님이 지금 중, 예, 홍미랑 홍미노트2랑 헷갈릴까봐 방 들으시는 분들 홈미투. 얘기하면 제가 해가지고 홈미투. 네네 그러니까 성우님 저가 말씀이신 버전. 홍미2 저가 버전 구매하신 거는 앱스토어가 깔려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 판매 버전이 아니라 인도 판매 버전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미스토가 없어요. 얘는 미스토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미유에서 다시 스토로 들어갔을 때 미스토어가 없이 앱스토어만 달려 얘는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인증도 받았어요. 있는. 그렇네요. 뭐 홍미노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중국 버전 구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없다,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뭔가 좀 설치한다라든지 요즘 포럼이나 그런 데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좀 찾아다니시면 다 설치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이제 사람들이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최신 백도어도 탑재되어서 올것 같다.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이거 받고선 네. 그 백도어 검색을 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백도어가 4개가 나왔는데 네. 두 개는 뭐 그냥 뭐 걸려 있는 거라서 그냥 지우면 되는데 두 개가 네. 원래 얘가 트위터만 기본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예. 네. 그 트위터에 백도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송원님 받으셔, 송원이 이번에 구매하신 홍미2의 백도어가 4개 깔려 있었다. 4개 들어가 있었어요, 4개. 그래서 2개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들어있는 거라 걔네는 그냥 날렸거든요. 근데 네. 하나가 트위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 내장된 트위터에. 오케이, 그래, 좋아. 그 트위터는 지우면 되니까. 근데 하나가 완전 예술이었어요. 비디오 앱에. 비디오? 사진에 비디오 앱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예. 앱. OS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비디오 앱에 백도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예. 얘는 올때 루팅돼서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루틴까지. 루팅돼서 왔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렸어요, 비디오 앱을. 비디오를 날려버렸어요.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백도어가. 그러니까 루팅이라는 게 원래는 내부를 못 보게 돼 있는데 그 그렇죠. 아이폰 탈옥하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슈퍼 유저 권한을 가져갖고 자기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것들을 이런 저런 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예 그게 돼 있는 상태로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홍미노트2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구매하실 분들 계시면은요 그렇게 돼 있을지 안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하시고 나면은 저도 궁금했던 건데 백도어 4개 탑재된 거 받으셨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앱들은 많아요. 그런 거 찾아주는. 백도 찾아준 앱이요? 네, 찾아서 어차피 루팅돼서 왔으면 날리기 쉬워요. 그 앱들이 있거든요. 그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